바랬던 지금 이 모습이 오직 너로 인해 점점 그려지고 있어. 어두운 길들은 너의 미소에 아무렇지도 않는 듯 밝혀져. 오직 너로 인해 내 맘은 빛으로 물들어. 수줍게 빛났던 시작이 서툴게 흘렸던 눈물이 모두 너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열려. 너와 행복해 우리 처음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함께라면 We can fly high in the sky. 넌 나의 one and only one. 넌 나를 꿈꾸게 해 everyday. 널 향해 지금도 외치고 있어. 내리가 들려와 love you. 넌 나의 one and only. 따뜻한 존재가 되어 널 감싸놔줄게. 우리 마치 거울 같이 눈을 마주치면 내 눈에 네가 있어 네 눈에 내가 있어. 이른 아침처럼 잠 깬데 눈이 번쩍하며 서로 바라보며 잠시 시간도 멈춰. 지쳤던 매 순간순간이 보이지 않던 내일이 모두 너로 인해 너로 인해 새로운 지금까지 우리 함께라면 We can fly high in the sky. 넌 나의 one and only one. 넌 나를 꿈꾸게 해 everyday. 널 향해 지금도 외치고 있어. 내리가 들려와 love you. 넌 나의 one and only one. 넌 나만 바라봐줘 everyday. 오늘도 나를 빛나게 해 널 위해 이 노래를 불러. 순수했던 그때 그 시절에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준 너. 놓치지 않을게.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돼줄게.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널 위해 이 노래 불러.